내리는 삼천포에 부산배는 떠나간다. 어린 나를 울려놓고 떠나가는 내 님이여, 이제 가면 오실 날짜 1년이요 2년이요 돌아와요 내 돌아와요 내 삼천포 내 고향으로. 삼천포 아가씨는